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네, 다시 왔습니다. 금요일 노래 들려주는 시장 장미라입니다. 아, 제가요, 노래 들려주는 시장 방송을 탁 하려고 하는데, 이길수 선생님이 얼른 옆에 와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들려주는 시장을 이제 같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을 것 같죠? 네. 노래를 이제 제가 이제 막 이것저것 또 찾아서 조금 듣다 보니까, 이 노래도 좋은디, 이러면서 이제, 노래도 좀 골라주시고, 그래서 이제 같이 노래를 틀어드리면서, 이 시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선생님, 진짜 날씨 춥죠? 엄청 추워요. 골목마다 눈이 아직 안 녹아가지고. 예. 꽁꽁 얼어서 그냥 있어요. 진짜 선생님, 그 눈이 이제 차 위에 보니까 이제 얼었더라고. 그래서, 아, 딱딱하게, 그죠? 네. 그, 왜 한 번도 차를 안 뺀, 한 번도 나갔다 들어왔다 해보지 않은 차 밑에는 그냥 눈이 그대로 얼었던데, 그거 어떻게 뺄 수 있으려나, 내년 봄이나 뺄려나, 큰일 났어요. 우리 차도 그래가지고, 예. 며칠만에 오늘 간신히 뽑았어요. 뭐, 레카를 부른다, 어쩐다 그러더니, 억지로 좀 빠졌더라고요. 아, 그 진짜 레카 회사 돈 조금 벌겠네, 이 눈 때문에. 맞아요. 예. 그 올해는 선생님 달력도 많이 안 나왔어요. 너무 귀해요. 우리 달력 없어요. 누구 달력 여분 있는 분 좀 주세요. 사실 달력 얘기하니까 우리가 지난 겨울에 사실 상대원 시장에 달력을 좀 만들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선생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달력을 만들려고 봤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돈이. 네, 맞아요. 그 사실은 이제 상대원 시장에 상인 여러분들 얼굴을 넣어서 달력 한 장 한 장마다 얼굴을 넣어가지고 같이 이제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인쇄소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그 갖다 맡기려고 해봤더니 돈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못했는데, 사실은 참 좋은 생각이었어요. 기발한 생각이었는데, 맞아요. 그걸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항상 일을 할 때 일을 하다 보면 그 좀 금전적인 게 돈이 문제예요. 그래서 아, 좀 그래요. 맞아요.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뜻은 가치들 이야기해서, 야, 이제 조금씩 각주를 해서라도 이걸 만들어서 상대원 시장 달력을 만들어서 고객분들에게 나눠주면 어떨까. 아, 너무 좋죠.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무슨 돈이야, 이렇게 할까봐 얘기를 사실 못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기탄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진짜 마련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고요. 예. 그 노래 들려주는 시장인데 어떻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항상 이게 문제라니까요. 또 잔소리입니까?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는 게 참 문제라니까요. 제가 서수남의 아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서수남 씨가 아들이 없다고 하는데 아들아 하고 아들을 찾았네요. 한번 어떤 아들을 찾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품어봐라 하늘 너 높이 날아야 멀리 볼 수 있단다 힘든 것을 잠깐이나 그 열매는 너의 것이니 주저앉지는 말아라 믿어서 살아가야 한단다. 가끔씩은 이 세상이 너를 시험할지라도 아프면 아플수록 강해져야 하는 거란다. 사랑하는 아이라 너라면 못할 게 없다. 아들아야 마음을 가져라.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아들아야 마음을 가져라. 믿고 또 믿었건만 영원히 그 사람을 사랑해선 안 될 사람 말없이 걸은 길은 미워도 다시 한 번 나만이 가야 하는 그 사랑의 길이기에 울면서 돌아설 땐 미워도 다시 한 번 라요. 네, 2년까지 해서 노래를 몇 곡 계속해서 들었는데, 노래 참 좋네요, 그죠? 아, 2년 좋아요. 네, 오랜만에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노래를 듣다 보니까 참 왕의 좋습니다. 왕의 여인? 예, 이게 그때. 봤어요? 정조 이야기 같아요. 영조, 영조 밑에 정조, 그죠? 그 손주가 왜 그 왕이 됐잖아요. 그 정조가 사랑했던 어떤 여인. 사도세자 아들인가? 예, 예, 사도세자 아들. 맞아요. 아, 요즘에 제가 사도세, 그 사도세자 또 얘기하니까, 사도세자 책을 읽었는데, 그 영조가 그 사도세자를 왜 그 뒤주에 가둬서 죽였잖아요. 그죠? 예. 그 내가 보니까 죽일만 하더라고. 그 정말 그 왜, 해경국 홍신가? 그 부인이 쓴 부인. 책을 읽었어요. 요즘에 그 책을 쭉 이제 읽어봤는데, 정말 그 자기, 아주 생생하게 그 그냥 세경공 홍 씨가 쓴 그 책을 그대로 읽었거든요. 조금 그 내용을. 멋대로 했어. 근데 정말 멋대로 했더라고 얘가. 뭐라 요점을 치면은 자유분방하네. 예, 그리고 정말 그 살생을 아주 사슴치 않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영조하고 그 정조 이야기 나올 때 보면 사도세자를 굉장히 미화시켜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후궁이 왜 막 이렇게 좀 그 사도세자를 모함을 해서. 이렇게 죽인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세자 자체가 그 아마 영조가 굉장히 엄했나 봐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그렇게 좀 만들었어요. 아버지인가? 그렇죠. 영조의 그 사도세자에게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부담을 많이 지웠어요. 예, 엄하게 키우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엄하게 키웠어요. 이렇게 칭찬을 정말 안 하고 키운. 조그만 일만 있어도 너 때문에 그렇고 뭐 막 이제 혼내고 이렇게 키우면서 아마 그렇게 삐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나 알면 두 개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마 키웠던 그 자식이 사도세자였는데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근데 그때 그 해경공 홍 씨의 그 일기를 읽으면서 야, 이 속에서 해경궁 홍 씨가 정말 그 살아난 게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 가진 자체가 우리 그 진짜 범인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굉장히 그 다르더라고요. 그 왕비의 어떤 기품이 있어서 그런 왕비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야, 좀 그런 또 그 시아버지잖아요. 자기 신랑을 뒤주에 갇혀서 죽게 한. 그래서 정말 그 미망인으로 평생을 80몇 살까지 살았던데 살게 한 그런 시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존경을 했어. 존경을 많이 하면서 그 썼던데 글을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을 사실은 이제 그 정조 왕위에 앉히잖아요. 그죠? 그 해경궁 홍 씨의 삶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선희의 인연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제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선생님이 얘기할 시간이 없죠? 안 해도 괜찮아요. 옆에 앉아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이죠, 제가?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줄여서 그 바보. 그 바보. 그러네. 연속곡 했잖아요. 그 바보. 자, 각설이 타령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나훈아가 부르네요. 좋습니다. 된다. 작년에 왔던 낙선 죽지도 않고 또 왔어. 라고 이 전화 한 자나 들고 보니 님 생각에 눈물 나네. 일평 단신 먹은 마음 죽으면 죽었지 못 있겠네. 어헐 시구시구 들어간다. 저헐 시구시구 들어간다. 바라보면 미워지겠지 믿어왔던 당신이기에 쏟아져 흐른 눈물 가슴에 안고 돌아서는 이 발길 사랑했던 기억들이 갈 길을 막아서지만 추억이 아름답게 남아 있을 땐 미련 없이 가야지. 네,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그리고 진시몬의 무정부르스. 그 진시몬 씨가 노래를 참 잘해요. 오, 얼마나 잘해. 진짜 노래, 그 목소리가 감미롭고, 타고난 목소리야, 정말. 이 사람은 그 노력해서 생긴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 천상의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그 목소리가 아닐까. 이미자 씨도 그렇지만, 이 남자로서는 진시몬 씨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노래 진짜 잘하고. 진짜 예. 좋아요, 목소리. 지금도 들어보니까 무정부르스를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정말 잘 불러냈네요, 보니까. 그리고 송볼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나훈아의 각설이 타령까지 들어봤죠? 각설이 타령, 그 나훈아 씨가 또 각설이 타령 같은 걸 부를 걸 생각을 못 해봤네. 소리를 따로 배웠잖아요, 언젠가. 몇 예, 나훈아 동안. 씨가. 원래가 가수들은 판소리를 먼저 배워요. 예. 그 판소리부터 배워요. 목청이 확 터진다고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수가 된 사람들이 많더라고. 조용필도 그랬대요. 판소리를 예. 엄청 배웠대요. 그 조용필 씨는 왜 일화가 있잖아요. 목에서 뭐 피가 나도록 그 연습을 했다. 뭐 폭포 밑에서 했다나, 어디서 했다나. 아니, 그쵸? 회사에 이제 그 처음에 갔더니 노래 못 한다고. 네. 이것도 노래냐, 그래갖고 거절을 몇 군데 당했대요, 몇 번이나.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판소리를 하고 그냥 예. 피가 나도록 노력을 한 거지, 말하자. 그 조용필 씨는 지금도 사람들한테 참 칭찬을 받는 이유가 정말 노력하는 가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도요, 어디 가서 이제 노래를 부를 자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뭐, 정말 커다란 뭐 무대가 아니라도, 커다란 무대가 아니라도 본인이 노래 부를 어떤 자리가 마련이 되면 그 연습을 하는데 정말 입이 부르트도록 한대요. 그 사람이 노래를 못 불러서 정말 그렇게 연습을 하겠어요, 그죠? 자기 노래인데. 예, 프로정신. 프로정신이죠. 그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 장사도 보면 설렁설렁이 아니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부르트도록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안 된 거지만, 안 해보고 왜 안 되네. 남의 탓을 하고, 경기 탓을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네, 자신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은 소비자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요? 네,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100%를 놓고 본다면 한 70%의 방법이 아닐까. 네, 소비자 관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가장, 그 소비자 관리 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 소비자 관리 중에서 좀, 우리 상대원 시장에서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거 뭐 있을까요? 아, 그럼요. DM 발송, 뭐, 어저께 진짜, 저, 김주선 사장님이. 예. 어제 출연하셔가지고, 어저께 방송을 하시면서. 네네.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DM 방송 같은 거는 조금 이제, 아날로그 방법이고, 이제 예. 편지를 붙이고 이러면은. 그죠? 예. 요즘 뭐, 저, 뭐, 디지털 시대인데, 컴퓨터 시대인데, 그건 조금 처진 방법이고. 네. 아, 어제 참 좋은 묘안을, 저기, 말씀하셨는데. 네. 문자. 예. 문자 발송. DM이 아니고, 문자 발송. 아, 그, 물론 뭐, 이렇게 채소나 뭐나 팔면서, 예. 떡도 그렇고, 아니, 뭐, 그, 팔기 바쁜데 언제 전화번호를 따, 뭐, 이렇게 하는데, 예. 기회가 있잖아요. 뭐 떡집 같은 경우는 맞출 때 있잖아요. 맞출 때 전화번호를 꼭 알려주죠. 네. 전화를 해야지 찾아가세요, 뭐, 이렇게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떡 다 봐가지고 몇 번 꾸준히 오시는 분 이렇게 눈에 보면 있잖아요. 그런 분 있으면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아, 저기, 안부 문자 좀 보내고, 우리 예. 떡 이제 맛있게 할 때 좀 연락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게, 어머케 하면서 그 세일한 게 있잖아요. 할인 예. 행사. 예.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예.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 여기서 할인 행사를 하니까, 그때 좀 꼭 오셔서 좀 사게 좀 가져가세요. 예. 이렇게 문자를 딱 하는 거예요. 예.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안녕하세요. 뭐 오늘 별일 없으셨죠? 비 오면 오늘 비가 오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예. 문자를 보내면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 같았어요. 어제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고객들 있잖아요. 몇 번 오신 고객은 꼭 기억해 주는 거 진짜 중요하죠. 아, 진짜 기분 되게 좋아요. 예, 예.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국민은행하고 은행 얘기를 잠깐 해서 그랬는데 거래한 적이 여기 상대원 시장 국민은행은 거래를 했지만 다른 데 가서 국민은행을 거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놈은 이제 판교 때문에 그 이제 순회동에 가서 사실 그 이제 대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래를 하게 됐는데 그 은행의 차장님이 잠깐 이제 저를 봤잖아요. 근데 어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뭘 여쭤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바로 받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장미라 선생님 이러면서 받더라고요. 아~ 근데 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 핸드폰에 제가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고객 관리겠죠? 그러니까 네, 나를 정말 그렇게 얼핏 스쳤을 뿐이잖아요. 한번 잠깐 그 창고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는 대출을 받고 이런 관계일 뿐인데 그렇게 딱 이제 전화를 받아주니까 굉장한 그 왜 그 국민은행에 대한 친근함. 갑자기 그걸 그 사람의 그 전화 하나로 인해서 이미지가 좋아지지. 예, 그걸 딱 받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통장을 만들면 이제 순회 여기 국민은행에 가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맞아요. 예, 그거 참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돼요. 네네. 그럼 사실 조금 바쁘더라도 짬내 가지고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다. 그 예. 고객 관리라는 게 커다란 마트에서만 고객 관리가 아니고요. 예.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옷가게도 그렇잖아요. 옷가게도 딱 받고 한번 오시면 네. 뭐 기분 나빠 뭐 전화번호 달라. 기분 나빠 하시겠지만 그래도 예, 예. 고객 관리 차원에서 그런다 예. 하면서 아주 그 장부를 적는 걸 보이든지 컴퓨터를 갖다 놓은 분은 컴퓨터를 하는 걸 보이든지 아니면 고객 관리 과드, 카드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번호를 적는다든지 예.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본인이 적게 있겠다. 예. 그리고 정말 여기 우리 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제 뭐 또 3월부터 이제 그 뭐 음악회를 열면서 예, 예. 이제 세일도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예. 또 같이 갈 건데 예. 그때 예. 그걸 정말 그 세일 들어갑시다 할 때 미리 해놓으면 좋지. 세일 들어간다고 하고 예. 고객에게 정말 쫙 한번 문자를 보내. 문자 하나에 얼마예요? 한 통화에 40원? 20원. 20원? 20원, 예. 20원 투자해서 오세요 예.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음악회 하는데 세일 들어갑니다. 예, 예, 뭐 어떤 거 어떤 거 물건 있습니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들이 그거? 하는 예. 것은 한계가 있고 네. 찌라 그 뭐 팜플렛 가지고 하는 거니까 꽤 부근부근이고 뭐 지나가는 사람이 그런데 네. 진짜 고객 관리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같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100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네. 여러분들 계획을 한번 그렇게 세워보세요. 네, 그 저희들도 이제 작년에 또 처음이다 보니까 네. 이런저런 의견들을 잘 못 냈지만 이렇게 머리들이 모이다 보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와요. 네, 그 문자 한마디가 굉장히 기분 좋게 하거든요. 네. 뭐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막 길게도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죠. 이렇게 쫙 예. 해가지고 뭐 예.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두 번 네. 잊어버릴만 하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떡집에서 왔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딱 입력을 해놔요. 처음에는 몰라도 야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다 그렇죠. 예, 뭐. 다 그래 똑같아요. 생선도 그렇고 어디나 뭐 예. 참 그 나를 잊어먹게 잊지 않게 하는 거. 그죠? 내 가게를 잊지 않게 예, 예, 예.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서현동에 한 번은 갔었는데 네. 두부마을이라고 두부집이 있어요. 예, 예. 그 일을 보니까 컴퓨터를 이렇게 딱 해놓고는 아 이게 다녀간 분들 네. 가족들 다녀가면 그 전화번호를 예. 또 기재해놨다가 꼭 날 되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 해가지고 네. 간단하게 안부 전화 한답니다. 예. 별일 없으시죠? 뭐 그렇게 해놓으면 뭐 저희 집 오세요 이런 소리 안 해도 네. 그 너무 고맙다 그러면 다음에 네. 와가지고는 아 문자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 그렇게 관리하는구나. 네. 그게 아주 유명한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아주 이제 작은 게 아니고 아주 큰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숫자 작은 숫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인 우리는 상인이니까 상인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죠?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서비스 최우선. 일어서서 서비스하는 정신. 네. 내가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베풀겠다 그럼.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분명히 내년 올해는 이제 올해죠. 네, 올해 장사는 작년보다 몇 배는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남행열차 들어볼까요? 김수희의 남행열차 갑니다. 예. 네, 선생님 사실 선생님은 이제 장사를 했죠. 해보셨지만 네. 저는 이제 장사도 안 해봐 본 입장에서 이제 장사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그렇긴 해요. 근데 저는 네. 지금까지 결혼하고부터 예. 지금까지 손에서 일을 나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이 제일 한가하고 행복해요. 이렇게 방송도 하고 네. 좋아하는 글도 쓰고 그 장사를 엄청 오래 했어요. 수혜점을 한 17, 18년 하고 또 그다음 뭐 고깃집도 해보고 네. 또 다양하게 몇 번 해봤는데 그래도 오죽하면 장사 돈은 개도 안 물어간다 했어요. 왜냐면 그 정도로 힘들다는 예. 얘기예요. 그래서 네, 선생님이 이제 장사를 해보셨지만 나는 장사를 안 해봤지만 그 나는 또 고객 입장으로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내가 더 갈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장사할 때 예. 소비자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느껴보니까 이런 이렇게 해주는 집이 좋더라. 그렇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고객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게 돼요. 뭐 고객이 없으면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네, 고객이 있어야 장사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식당을 가봐도 네. 깔끔하고 위생적인 집이 있냐면은 네. 또 아주 친절한 집이 있고 예. 아니면 음식이 맛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예. 음식을 이제 좀 그 하는 사람은 음식을 맛있으면 조금 위생적으로 조금 덜해도 또 음식 네, 맛보고 네. 가고. 예. 근데 음식 맛도 그저 그렇고 뭐 위생도 그저 보통인데 굉장히 친절해요. 예. 근데 그 친절 하나만 보고 또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 이게 소비자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아주 뭐 이랬다 저랬다는 굉장히 변덕쟁이거든요, 사실은. 예, 맞아요. 예, 식당도 이렇게 한번 문을 열면 처음만 오픈했다가 뭐 우르르 몰려가요. 근데 그걸로 조금만 좀 맛이 틀려졌다 어쨌다면 그다음에는 안 갑니다. 안 가죠. 예. 예. 굉장히 좀 그래요. 그래서 예.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해봐서 알겠지만. 예. 근데 선생님 그렇잖아요. 예. 힘들어요. 생선 가게도 보면 이 집 생선이나 저 집 생선이나 다 생선이죠. 예. 그럼 거기에서 뭐 이 집도 저 집도 다 생선 파는데 이왕이면 내가 좀 부담스럽지 않고 더 친절한 집에 가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고객 예. 입장으로서는. 이왕 똑같은 입장에서는 친절한 네. 집. 조금 인상이 좀 웃는다든가 예. 뭐 아이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든가 뭐 이런 집부터 가게 돼요. 예. 그리고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예. 음식도 사실 뭐 음식점을 한다는 분들이 보면 다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나도 그렇죠. 음식을 잘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음식점을 좋아요. 차리는 건데 그럼 그중에서 나에게 친절하고 내가 가서 편안한 집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게 고객이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는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난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뭐 음식이 다 뭐 내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먹어보면 사실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비슷합니다. 다 그렇다면 비슷해요. 고객 입장으로서 내가 편안한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분위기 좀 좋고 앉아서 편안하게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네. 어떤 집은 뭐 이게 눈치 보이는 집 있잖아요. 그런 집 아무리 잘해줘도 눈치 보이는 집은 안 가고 싶고요. 부담스러운 맞아요. 집은 안 가고 싶습니다. 늘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상인이 고개를 좀 숙이면 좋겠다. 맞아요. 손님은 왕이 오죽하면 손님은 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이 더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저도 그랬지만 어쩝니까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장사를 하셔야 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문이 있으면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제가 잠깐 잊어먹긴 했는데 참 그게 명언 중에 명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머리를 숙여라 선생님이 얘기하셨나 어디서 듣고 문지방 예, 뭐 머리를 숙이고 가면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머리를 들면은 부딪히고 어느 그렇다. 식당에 가면 그 문지방을 이렇게 낮게 해놨대요. 예. 그래서 왜 낮게 했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라고 하기도 일부러 그래서 문지방을 낮췄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머리 뻣뻣하게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머리를 숙이면 구멍이 다 나오고 보이지만 뭐 고개를 들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고개를 소비자는 숙이고. 소비자는 다 압니다. 다 알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예, 장사하기도 그래. 힘들지만 이왕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좀 정성을 좀 드리고 마음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지 다 보이거든요. 소비자가 봤을 때는 보여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말 한마디 뭐 천냥빛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웃는 얼굴에 뭐 침 못 뱉고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좀 친절하고 좀 웃는 얼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요새 날씨가 추워서 웃기는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너무 추우니까 덜덜덜 떨리는 맞아요. 추워서 그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편안한 집. 그죠?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난 손님이에요. 근데 손님 이런 걸 떠나서 막 지나가다가 늘 가던 골목인데 되게 추워요. 근데 정말 잠깐 들어가 쉬고 싶은데, 그죠? 문 열고 들어가서 잠깐 쉬고 갈게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예, 예. 그러면 그런 집에 가서 매일 물건 살 것 같고, 매일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제가 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네. 아, 저는 이제 수예점을 하고, 저희 남편은, 아, 유리 가게를 했어요. 건축 예, 유리를 예, 하고, 나란히 예. 이제 가게를 두 개를 운영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아무리 바빠도 또, 이제 유리 끼고 작업하러 나가고 나면 또 유리 가게도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옆에 파출소가 있었어요. 네. 근데 파출소에서 유리집이 한 세 군데 있었는데, 유독 우리 집에 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그 경위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값도 좀 깎아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봤을 때 굉장히 좋게 본 거예요. 그냥 수두분하고 성격도 좋고, 아, 이 양반 장사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또 잊어버렸지요. 근데 가끔 이제 몇 번을 왔는데,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시골에 갔다가, 그 시골이 가까웠어요, 우리 시댁에. 제사를 지내고 남편이 술을 딱 한 잔 먹고, 운전을 딱 하고 왔는데, 삼거리에서 딱 걸렸어요. 그 검문소에서. 근데 나 몰랐지요. 근무 한 분이 그 이제 차서 그러니까 소장 바로 밑에예요. 네. 그분이 몰랐는데 그분이 딱 보니 오 아주머니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아세요? 그랬죠. 그때 아 이제 수예점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아세요? 근데 아유 사실은 저 남편이요. 저 제사 지내느라고 술을 딱 한 잔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좀 봐주세요. 옆에 다른 분을 잡아놨어요. 그때 다른 자가용 기사를. 네. 그 저희 남편을 살짝 부르더니. 차에 태우고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술 먹고 운전하지 마세요. 그러고 그냥 무사하게 집에 왔습니다. 예. 다 이런 것도 장사를 하면서 예. 아,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아닌가 아, 그 생각을 하고 굉장히 고마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그래요. 정말 딱 보여서 아, 저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만 베푸는 게 아니라 그럼요 열심히 누구에게나 네. 친절하다 보면 네. 어디에서 어떤 사람에게 꼭 얻는 게 네. 있습니다 어떤 네. 어떤 친절을 다시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아유, 그건 그럼요. 정말 모르는 일이거든요 네. 네. 맞아요.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계산을 모두에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계산을 사람을 이렇게 딱 대할 때 절대로 계산을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네. 무조건 조건 없이 친절을 베풀고 마음을 다하면 그게 꼭 돌아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선생님에게 장사 철학을 잘 인간한 철학 잠으로 보세요. 네, 장사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지금 날씨도 춥고 이런 금요일 저녁인데 벌써 5시가 다 됐어요, 선생님. 그러네요. 집에 가서 이제 저녁도 해야 될 것 같고. 예, 밥순이. 우리는 밥순이, 영원한 밥순이. 밥하러 집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잘 보내시고요. 예. 자, 제가 이제 이장희의 한 잔의 추억과 태진아의 애인을 걸어놓고요. 아,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네, 여러분. 방송을 잘 들으셨죠? 다음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늦은 밤 쓸쓸히 창가에 앉아 꺼져가는 불빛을 바라보면 어디선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 취한 눈 크게 뜨고 바라보면 밤쯤 찬 술잔 어린이는 얼굴 마시자 한 잔의 추억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시자 마셔버리자 기나긴 겨울밤을 함께 지내며 소리 없는 흐느낌을 서로 달래며 마주치는 술잔 위에 흐르던 사연 흔들리는 불빛 위에 어리든 모습 그리운 그 얼굴을 술잔에 담네 밤거리에 나 홀로 서서 희미한 가로등을 바라보면은 어디선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 행여하는 마음에 뒤돌아보면 보이는 건 외로운 내 그림자 마셔버리자 마시자 마셔버리자 마시자 마셔버리자 마시자 마셔버리자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